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한 포기 풀도 풀무치에 지배되어집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빈 조개 껍질은 작은 물고기들의 둥지가 되어주고요. 신라처럼 가느다란 나뭇가지 하나도 하얀 눈 한 짐은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채봉 씨의 지적처럼 세상에는 괜히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면 달빛을 등에 지고 좋은 그림이 되어서 서 있는 창밖의 나뭇가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지금의 모습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또 월요일입니다. 나를 부르는, 나를 필요로 하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시간이죠. 대전의 재성씨, 하이텔의 박규환씨,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복돌이씨, 잘 들으셨어요?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 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대관령의 김치 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얼큰하고 깨끗한 라면을 맛있게 즐긴다. 일곱 자로 하면 대관령 김치라면, 다섯 자로 하면 대관령 김치, 세 자로 하면 맛있다 대관령 김치라면. 특혜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장,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서. 부붕, 부붕. 생활 속에 새로운 즐거움이 있다. 힘 좋은 액센트, 달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속이 넓은 액센트, 편안하게 타는 즐거움도 있어요. 액센트로 즐거움을 주세요. 좋은 차, 액센트. 원시 티네이저라는 비디오를 보면 그 원시인, 그 원시인 브랜든 프레이저가 주인공으로 나왔죠. 그 브랜든 프레이저를 발견했던 아주 펑키한, 아주 괴상망측한 친구가 있죠. 그 사람이 바로 폴리쇼인데요. 폴리쇼가 주연한 Sun and Low 중에서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속에 브랜든 프레이저가 카메오로 잠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 Sun and Low는 비디오 제목이 아마 그 못 말리는 사위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띄워드린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퀸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룹 퀸의 열렬한 팬 한 분이 저희 영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서너 가지 것들 이 시간에 질문을 해오셨네요. 대구 남구 대명 사동의 조승일 씨. 퀸의 열렬한 팬인데 그들의 대표곡인 보헤미안 랩소디가 어떤 영화에서 나왔는지 또 그 밖에도 퀸의 곡들이 어떤 영화에서 또 나오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요. 자, 미국인들이 잘 표현하는 말 중에서 Headbangers Music이라는 게 있습니다. Headbangers Music.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풀이하자면 머리를 막 부딪히는 음악이 되는데요. 차를 몰면서 신나는 음악을 틀고는 아뷰리의 머리가 부딪힐 만큼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것, 그런 걸 말합니다. 영화 웨인스 월드 1편을 보시면 웨인과 가스가 차 안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따라 부르던 곡이 있죠. 바로 그 곡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영화에서 Headbangers Music으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퀸의 음악이 삽입된 영화들은 우선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피터의 친구들의 You're My Best Friend가 삽입되어 있고요. 또 하일랜더를 들어보면 Who Wants to Live Forever라는 곡도 들어가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형제에는 Tie Your Mother Down이 삽입되어 있고요. 캘리포니아맨 역시 퀸의 Stone Cold Crazy라는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메트로폴리스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Love Kills가 삽입되어 있고요. 로버트 드니로와 제시카 랭이 주연한 밤 그리고 도시에서도 역시 프레드 머큐리가 Great Pretender로 불렀습니다. 이 곡은 원래 플래터스의 곡이었던 걸 리바이벌한 거죠. 자, 그리고 퀸의 매니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영화 플래시 고든, 이 영화의 음악을 퀸이 담당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만화 시리즈인 것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굉장히 많죠, 퀸의 음악들. 이것 말고도 영화 아이언 이글 1편에서는 퀸의 원 비전이 흘러나오고요. 닉 놀티가 주연했던 Teachers, 이 영화에서는 프레디 머큐리가 Fooling Around를 부릅니다. 뭐 이것 말고도 많은 노래가 영화에 삽입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사운드트랙에 퀸의 노래가 정식으로 수록된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영화 플래시 고든 중에서 싱글 커트 됐던 플래시 테마 띄워드리죠. Gladys, I'm bored. What plaything can you offer me today? An obscure body in the SK system, Your Majesty. The inhabitants refer to it as the planet Earth. How peaceful it looks. Most effective, Your Majesty. Will you destroy this Earth? Later. I like to play with things a while before annihilation. 영화 플래시 고든 중에서 플래시의 테마 퀸의 음악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석관 2동의 한용수 씨. 얼마 전에 AFKN에서 영화 락키 호러 픽처 쇼를 보았는데요. 대사를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영화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영화가 시작될 때 입술만 크게 나와서 부르던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 락키 호러 픽처쇼는 컬트의 시조라고 불리는 영화죠. 락오페라랑 호러무비를 합쳐놓은 영화인데요. 아마 보셨어도 줄거리가 머금은지 이해가 잘 안 가셨을 거예요.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인 브래드와 자넷은 어느 날 밤 시골길을 가다가 차가 고장나 버립니다. 그들은 비를 피해서 부근에 서 있는 어느 저택을 찾아가죠. 이 두 사람이 저택에 들어가자 집주인인 프랭켄포터 박사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안 가는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전환이라는 혹성에서 날아온 외계인이었죠. 자, 이 프랑켄포터 박사는 브래드와 자넷 부부에게 자신의 새 발명품을 보여주는데요. 그 발명품이란 바로 락키 호러라고 이름 붙인 인조인간입니다. 이 락키 호러 외에도 그 집에는 하인들이 여럿 있는데요. 리프라는 하인, 또 마젠타라는 하녀, 그리고 콜롬비아라는 괴물입니다. 이 박사와 하인들은 브래드와 자넷에게 성전환의 세계에 합류하기를 종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래랑 춤, 또 아주 이상한 괴기한 영상들이 어우러지죠. 또 함께 그 중에서 가수 미트로프가 오토바이를 몰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에베레트 박사가 외계인들의 음모를 저지하려고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프랑켄포터 박사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동료 외계인들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박사를 처형하고 브래드와 자넷을 풀어줍니다. 영화 럭키 호러 픽처쇼는 대략 이런 줄거리인데요. 원래는 연극이었습니다. 1973년 런던에서 초연됐고요. 영화는 2년 후인 1975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다가 1년 후에, 그러니까 1976년에 뉴욕에서 갑자기 열광적인 그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매니아들이 프랑켄포터 박사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극장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석관 이동의 용수 씨가 인상 깊었다는 그 시작 부분의 노래는요. 제목이 Science Fiction Double Picture라는 곡입니다. 미국에서는 영화 음악의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Science Fiction Double Feature. Georgie Carroll was over a barrel when Tarantula took to the hills. And I really got hot when I saw Jeanette Scott fight a triffid that spits poison and kills. Dana Andrews said prunes, gave him the runes, and passing the muse lots of skills. But when worlds collide, said George Powell to his bride, I'm gonna give you some terrible thrills. Like a Rocky Horror Picture Show 중에서 Science Fiction Double Feature 들으셨습니다. 천리안의 애청자 차준호 씨가 그 친구분 보련 씨를 생각하시는 마음도 이 영화의 주인공만 할까요? 굉장히 뭐랄까요? 아, 거의 절망적인 사랑이라고 할 만큼 독특한 그런 줄거리였죠.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 중에서 Phantom of the Opera 띄워드렸습니다. 사라 브라이튼, 스티브 할리의 노래였어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이었죠. 이 사라 브라이트만은 당시 오리지널 캐스팅의 여주인공이었고요.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전 아내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새 음반은 바로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대표곡들 모음집입니다. 앨범 제목은 The Very Best of Andrew Lloyd Webber고요. 자, 이 디스크에는 모두 18곡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그 뮤지컬 Phantom of the Opera를 비롯해서 Song and Dance, Starlight Express, Jesus Christ Superstar, Cats, Evita, 그리고 최근에 Sunset Boulevard까지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서도 유명한 곡들을 여러 아티스트들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치 보너스처럼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주제가였죠. 호세 카라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부른 Amigos para siempre, Friends for Life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뮤지컬 에비타 중에서 데이빗 에세스가 노래한 Oh, What a Circus는 연극의 오리지널 곡으로는 드물게 일반 히트차트까지 올랐던 그런 곡이죠. 또 Jesus Christ Superstar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로 이 앨범에 들어있고요. Cats의 Memory가 Elaine Page의 노래로 또 Any Dream Will Do가 Jason Donovan의 노래로 삽입되어 있고요. 그 밖에 All I Ask of You, Don't Cry For Me Argentina 등등 참 우리 귀에 익은 명곡들이 모두 이 앨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뮤지컬 Sunset Deru 중에서 Glenn Close가 부르는 As If We Never Said Goodbye입니다. 글렌 클로스는 이 선셋 대로에서 노마 역으로 캐스팅되는 바람에 요즘 영화인이 좀 뜸했지요. 하지만 요즘에 배우로서 최고 절정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는 Serving in Silence라는 TV 드라마로 또 미국 안방 극장까지 정복했다고 하네요. 이 Serving in Silence는 TV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여성 동성연애자의 얘기를 정면으로 다룬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자, 연기파 배우 글렌 클로즈가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뮤지컬 선셋 대로 중에서 부르는 As if we never said goodbye. 마치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세대 엄마라고 하신 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서 김도연 씨가 어머니와 또 남동생 준석이를 위해서 편지 두 장을 빡빡히 적어주셨습니다. 글란 클로스 노래 잘 부르네요. 어떻게 들으니까 줄리 앤드루스의 음성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뮤지컬 선셋 대로 중에서 글란 클로스가 부른 As If We Never Said Goodbye,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그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만 되면 제가 너무너무 시샘이 나는 분, 우리나라에서 해외 화제작을 가장 먼저 보시는 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항공사 승무원이신 김소연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음반까지 네. 들고 나오셨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요? 네, 지금 미국 할리우드에서 이 여자만큼 가장 명성을 떨치는 흑인 여자 영화 배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압니다. 오피 골드버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네. 우피 골드버그의 최신 영화예요. 예. 제목은 Boys on the Side입니다. Boys on the Side요? 예. 예. 한국말로 풀이하면 뭐 남자는 뒷전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죠. 네.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 그대로요.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는 세 명의 여자, 좀 문제성을 가진 여자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여자들의 기본적인 그 소유권 같은 걸 박탈당한 소외된 여자의 얘기들을요. 네. 감독 허벌트 로즈는 좀 코믹하게 다뤘습니다. 네, 그럼 우선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주인공 제인 역은요. 우피 골드버그가 맡았고요. 네. 그녀는 극 중에서 레즈비언으로 나옵니다. 네. 성격은 그 전에 그 여자가 출연했던 영화의 성격과 거의 흡사해요. 예, 활달하고 뭐 정의감 네. 강하고 그런 역이겠네요. 강인한, 네. 네. 또 두 번째로 로빈 역에는요. 네. 메리 루이즈 파커가 맡았습니다. 네, 프라이 그린 토마토에서 나왔던 여자죠? 네. 그녀는 여기서 에이즈 감염 환자로 나와요. 예. 또 마지막으로 헬렌은요. 예. 드류 베리모어라고요. E.T.에서 나왔던 그 아역스타 예. 귀여운 꼬마 있죠? 그 여자 맡았습니다. 네. 그 여자는 극빈자 미혼 임신녀예요. 극 중에서요. 예. 이 세 사람이 함께 벌이는 얘기 죠? 네, 좀 문제성이 많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실연당한 레즈비언인 제인이요. 네. 술집에서 노래하는 가수로 나와요. 그 전에 그 여자 시스터 액트에서도 노래하는 가수로 그렇죠. 나왔었는데요. 거의 흡사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가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요. 나중에 신문에서 보고 운전사 모집을 하는 로빈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로빈이란 여자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별로 마음에 안 맞았지만 생활이 힘든 죄인으로서는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의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가는 도중에 죄인의 친구 헬렌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네, 드루베리모어요. 네, 드루베리모어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요. 드루베리모어는 건달인 닉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닉은 알코올 중독자에 폭력을 일삼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죠. 그날도 헬렌을 때리는 포악한 닉을 제인과 로빈이 보게 됩니다. 그때 로빈의 제치로 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그 난폭한 닉을 징정시키고 의자에 묶어 포박하게 되죠. 네. 그 후 헬렌이 합류하여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후 여행 중에요. 우연히 본 신문에서 맨 톱 뉴스로 닉의 죽음이 담긴 사진이 나와요. 그 닉의 죽음에 헬렌이 살인 누명을 쓰게 되죠. 그래요? 네. 어쩌다 죽은 거죠? 포박을 당하거든 닉이 자신의 울분에 못 잊어서 쓰러졌는데 머리를 다쳤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헬렌이 고의로 죽였다는 것처럼 이 신문에는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때 헬렌은 임신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여행은 이제 여행이 아니라 도망으로 바뀌고 시작이 되죠. 이쯤 되면 이거 그 전에 영화 그 델마 루이즈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같은 여성 영화죠. 네. 비슷한 아류작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얘기도, 그 결말도 비슷한가요? 결말은 델마 루이스와 많이 달랐어요. 예,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펼쳐지나요? 그 뒤에 그 사람들은 한 장소에 머무르게 돼요. 네. 그 이렇게 은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곳에서 이제 조용히 그 세 사람이 사는데요. 역시 가수인 제인은 어느 바에 직업을 얻어서 노래를 하면서 지나게 되고요. 네. 굉장히 단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세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뒤엔? 헬렌의 누명이 결국은 벗겨지게 되고요. 네. 그 헬렌의 누명이 벗겨지면서 임신했던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네. 그렇지만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가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뭐랄까요? 그 짬뽕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뒤섞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재미는 있나요, 영화가? 영화를 보시면서요. 무난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 같았어요. 네. 코믹스럽지만 그 뒷부분에 우울한 감정도 좀 느낄 수 있고요. 네. 우피 골드버그의 연기와 메릴 루이스 파커의 연기가요. 굉장히 우정이 돋보였어요. 그 세 여성이요. 세 여자 배우가 각각 그 외모 같은 면에서 굉장히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잘 드러납니까? 조화를 이루나요? 오히려 그렇게 다른 면들이요. 네. 개성적으로 나옴으로써 영화가 오히려 균형이 잡혔다고 할까요? 좀 여러 면으로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예, 그쪽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영화가 개봉한 지 얼마 안 있다가요. 네. 곧 2위로 급상승하는 인기도 누렸어요. 아, 그러니까 박스오피스에서요? 네. 그런데 이 영화 못지않게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 음반도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에서도요, 이 음반은 굉장히 화제거리였었어요. 어떤 가수들의 노래가 들어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를 다룬 것처럼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음악의 가수들도 전부 여성 락 가수들이었어요. 다 여성 가수예요? 네. 유명한 컨트리 락 가수들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버니 레이드, 쉐릴 크로우, 또 스티브 닉스랑 더 크레인베리스 같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곡, 좋은 곡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보니 레이스의 You Got It이라는 노래를요. 극중 마지막 부분에 병세에 짙은 에이즈 환자였던 로빈이 부르는 You Got It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요. 네. 다 부르지 못할 중간쯤에 우피 골드버그가 대신 마지막 부분을 끝을 맺죠. 그 네. 노래 또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서영 씨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니 레이스의 You Got It을 영화 속에서 메리 루이스 파커와 오피 골드버그가 함께 부르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that you've got it. '서울노원구 상계칠동의 윤예미양 어떻게 들으셨어요? 희정이란 친구랑도 이 영화 속에서 오피 골드버그와 메리 로이스 파커가 이렇게 노래하듯이 함께 노래하듯이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영화 Boys in the Side 남자는 뒷전 이 정도로 해석되죠. 그 중에서 모니 레이즈의 You Got It 오피 골드버그와 메리 로이스 파커가 함께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헐리우드 최신 소식 짤막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지난 화요일에 아카데미 후보들이 발표됐었죠. 특히 그 Nobody's Fool로 폴 뉴먼은 8번째로 오스카 남우주연상 후보로 올랐는데요. 기자들이 소감을 물어보니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기록을 갱신하겠다 이렇게 호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최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배우는 스펜서 트레이시 그리고 로렌스 올리비에 이들이 각각 9번 올랐습니다. 남녀 모두 합해서는 캐서린 헵번이 13번으로 최고고요. 여하튼 폴 뉴먼은 한 번만 더 오르면 일단은 남자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되겠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최근에 영화 폭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메리데스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데미 무어가 맡았던 그 못된 여자 상사 이름인데 이 영화가 히트하면서 데미 무어는 미국의 캐리우먼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답니다. 참 이상하죠? 이 영화에서 분명히 악역이었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데미 무어 본인이 직접 인터뷰한 걸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메레디스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 잘못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란 남성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착하든 못됐던 간에 남자들의 게임에 말려들게 되어 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어느 분야에 있든 여성들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 남성들은 많이 가보았기 때문에 중용을 알지만 여성들은 아직 못 가본 것이 너무 많아서 중용을 잘 모를 뿐이다. 글쎄요. 남성분들이라면 섬찟하셨겠지만 여성 방청객들은 이 얘기를 듣고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자, 얼른 데미 무어는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위험한 정사에서 정말 악당은 마이클 더글라스였다. 이건 정말 맞아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지 않았는가. 글렌 클로스는 단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이 부족한 여성이었던 것이다. 자, 이 데미 무어가 가장 좋아하는 여가수랍니다. 영화 캘리포니아 중에서 쉐를 크로우가 부르는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이 곡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 성산일동의 김성태 학생 아버지랑 같이 들으시고요. 여수의 윤태현 군, 군에 간 형이 그리우시다고요. 자, 이 곡과 함께 그림을 달래보시죠.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Obvious the trouble we're in. When your father pulls up in a Mercedes Benz, he says he just happened to be in the neighborhood. But before he leaves, he slips the landlord the rent. And you say, it's just a question of eliminating obstacles. As you throw your dinner out the kitchen door, you say, I know how you try. But honey, let's eat out tonight.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no one said it'd be this hard. And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no one thought we'd come this far. You can't seem to ever fold up a shirt. Now bring it up, you think I'm a jerk. But I think we're here to stay. I can't imagine it any other way. And no one said it would be easy. But no one said this far. Sometimes I wonder who this picture. When he looks at me, when he looks at me and Bill Jim Goo.